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문헌집이 러시아에서 발행됐습니다. 문헌집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청비서로 높이 모시고 최청명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, 손군의 기치를 더 높이 지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등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발표하신 고전적 노작들 20여 건이 편집되어 있습니다. 문헌집 발행식이 7일 모스크바에 있는 브라우다 신문사에서 진행됐습니다.